그래줄라. 내가 너네 멀었대. 속지 마, 모두가 내게 말을 해. 알고 있어, 잊을라. I'm along is crazy love. You're my hero. 닮은 점이 많아, much mirror. 아무 말 안 해도 we know. Everything I want is you, is you. 난 멈추고 모든 걸 불태워 나에게로 가는 내가 뭐야. Why don't you love me? Why don't you need me? Why don't you love me? 여전히 나